8. UBS. Sure, 음악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온통 음악으로 물들이는 수요음악회입니다. 저희 수요음악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음악가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노래했던 가사에 어떤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우리 근현대사의 변곡점 사이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문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아이콘들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문화적 상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음악가들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음악 이야기가 아닌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과거의 메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수요 음악회에서는 지금 들리고 있는 이 노래의 주인공, 바로 비욘세를 모실 예정입니다. 다들 오늘의 CD 틀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지구상 최고의 디바, 비욘세. 소울이 넘쳐흐르는 최강 보컬을 가진 비욘세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디바로 여겨지죠. 비욘세가 처음부터 솔로로 짠 하고 데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욘세는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R&B 걸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리드싱어로 데뷔했고, 이 그룹은 5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미국에서 음반을 가장 많이 판 걸그룹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활동을 잠시 쉬며 솔로로 첫 앨범인 Dangerous in Love를 발매했죠. 발매 첫 주 317만 장을 팔아 빌보드 201위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와, 역시 될 사람은 될 운명이라고 비욘세는 역시 대성할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비욘세는 현재까지 432개의 상을 받았으며 955번 후보 지명되며 어워드에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인물이 되죠. 또한 그래미 어워드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후보 지명된 여가수, 그리고 최다 여성 그래미 수상자이자 한 번에 가장 많은 상을 타간 여가수라는 타이틀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다 비욘세의 엄청난 실력 덕분에 비욘세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비욘세는 음역대도 영옥타브 솔부터 사옥타브 팝까지로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호 장르가 컨템포러리 R&B지만 노래에 따라서 팝, 펑크, 힙합, 솔과 같은 장르도 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비욘세도 어렸을 때에는 흑인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비욘세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이를 녹여낸 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해 6월 22일 미국 CNN은 비욘세의 신곡이 퇴사자 혹은 퇴사 희망자들의 공감을 사면서 퇴퇴직을 기리는 노래라고 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퇴퇴직이란 미국 사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지난해 초부터 자발적 퇴사를 택하는 이가 늘어난 것을 말하는 신조어인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미국 내 노동자는 4,74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번아웃,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 가정 내 돌봄 필요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비욘세의 앨범 르네상스의 여섯 번째 트랙인 Break My Soul에는 이런 내용의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회사 때려쳤어.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의 여유도 갖자. 일도 내려놓고 시간의 여유도 찾는 거야. 사랑도 잠시, 나머지는 잊어도 좋아. 이런 이유들이 바로 비욘세의 번아웃 가사에 공감한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또 2016년 4월, 여섯 번째 앨범인 레모네이드가 공개됩니다. 이 앨범은 이전 앨범인 비욘세보다 한편의 통일성 있는 유기적인 앨범이라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앨범 내 트랙은 비욘세 자신의 상처, 슬픔 등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모든 흑인 여성의 이야기로 확장시켜 나가죠. 비욘세는 대중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곁에서 노래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는 음악가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그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을 위해 재단을 세워 피해자를 도왔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미세스 카터쇼에서는 굿윌과 연계해 옷과 음식 등을 콘서트가 열리는 도시의 관객들에게 기부받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이 VIP석에서 공연을 관람하게 해주는 베이구 프로그램에 진행했던 것도 유명하죠.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잊히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비욘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난 누군가에게 그 무엇도 증명해 볼 필요가 없다. 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것에 전념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내 세상을 움직인다. 비욘세가 남긴 말입니다. 대중을 통솔하고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음악가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닌 우리 모두가 비욘세처럼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위대한 아티스트는 시대를 통찰하고 대중과 마음에 생각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합니다. 또 그 철학을 가지고 대중을 이끌고 다니며 시대적 흐름의 상징적 모델로서 대중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죠. 그렇게 우리 시대의 여러 사건과 사고에는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CD가 벌써 다 돌아 끝난 것 같네요. 아쉽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이후 다시 찾아오게 될 테지만 저희는 5월 3일 수요일에 다른 음악과 함께 찾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김주원, 엔지니어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